50 languages. 34. 34. 34. بالقطار. 기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هل هذا هو القطار إلى برلين؟ 저게 베를린행 기차예요? 저게 베를린행 기차예요? متى ينطلق القطار؟ 기차가 몇 시에 떠나요? 기차가 몇 시에 떠나요? متى يصل القطار إلى برلين؟ 기차가 몇 시에 베를린에 도착해요? 기차가 몇 시에 베를린에 도착해요? أتسمح لي بالمرور؟ 죄송하지만 지나가도 돼요? 죄송하지만 지나가도 돼요? أظن أن هذا مقعدي. 이건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자리인 것 같아요. أظن أنك تجلس على مقعدي. 당신이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أين عربة النوم؟ 침대칸이 어디예요? 침대칸이 어디예요? عربة النوم في آخر القطار. 침대칸은 기차의 끝에 있어요. 침대칸은 기차의 끝에 있어요. وأين عربة الطعام؟ في المقدمة. 식당차는 어디 있어요? 앞쪽에요. 식당차는 어디 있어요? 앞쪽에요. أيمكنني النوم في السرير الأسفل؟ 밑에서 자도 될까요? 밑에서 자도 될까요? أيمكنني النوم في السرير الأوسط؟ 중간에서 자도 될까요? 중간에서 자도 될까요? أيمكنني النوم في السرير العلوي؟ 위에서 자도 될까요? 위에서 자도 될까요? متى نصل إلى الحدود؟ 언제 국경에 도착해요? 언제 국경에 도착해요? كم تستغرق الرحلة إلى برلين؟ 베를린까지 얼마나 걸려요? 베를린까지 얼마나 걸려요? هل سيتأخر القطار؟ 기차가 지연돼요? 기차가 지연돼요? هل لديك شيء للقراءة؟ 읽을 것이 있어요? 읽을 것이 있어요? هل يمكن الحصول هنا على طعام وشراب؟ 여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살 수 있어요? أيمكنك إيقاظي في السابعة صباحا؟ 저를 일곱 시에 깨워 주겠어요? 저를 일곱 시에 깨워 주겠어요?